김종순 조선민주여성동맹수학연회 위원장이 29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당제 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온 민족의 통일 염원과 지향을 반영해서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을 제시하신 것은 자주 통일위협 실현에서 새로운 좋은 한쪽 계기를 열어놓은 커다란 민족사적 사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당제 7차 대회에서 천명하신 조국 통일 과업을 온 교리가 힘을 합쳐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을 이룩하는 길을 뚜렷이 밝힌 강령적 지침, 불멸의 고무적 기치로 받아안고 이를 전체 여명원들과 여성들의 마음을 담아 열렬히 지지 찬동한다고 담화는 지적했습니다. 담화는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 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면 조국 통일 3대 훈장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나아가는 한편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과 남의 여성들은 접촉과 래왕, 연대연합을 일으켜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진정한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국 통일위협을 성취하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담화는 지적했습니다. 담화는 우리 공화국의 전체 여성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존엄 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도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협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